백합. 이 식물은요, 꽃의 색깔과는 상관이 없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백합, 희다는 뜻의 백이 아니라 일백백자가 쓰이거든요. 실제로 흰색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빛깔의 백합꽃이 있죠. 백합이라는 이름은 뿌리의 특성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뿌리가 식용으로도 쓰인대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꽃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그 꽃을 잘라놓고 보기를 좋아하죠. 뿌리까지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꽃이 줄기나 뿌리로 있을 때는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고 맙니다. 꽃을 숨기고 있는 나무들, 줄기들, 혹은 그 흙까지도 그냥 지나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눈을 좀 돌려볼까요? 이제는 좀 다른 시선을 갖고 살면 어떨까요? FM 영화음악 오늘 첫 곡 영화 매그놀리아 중에서 슈퍼트램프의 로지컬 송 들려드렸습니다. FM 영화음악으로 오시는 길을 알려드릴게요. 인터넷 통로는요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클릭해서 오시면 되고요. 우표를 붙이시려면 우편번호 150에 600번 쓰시고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우체국 사서함 819호 FM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기억 혹은 뭐 추억 사연들을 모두 담아서 보내주시면 좋겠는데요. 김누리 씨가 기억의 변두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하면서 사연을 올려주셨네요. 기억의 변두리. 사랑했던 추억, 가슴 아팠던 순간들, 기억하기조차 싫은 부끄러웠던 기억들까지 모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희뿌옇게 퇴색되기 마련이죠. 그러면 누구나 가슴 한켠에 있는 기억의 변두리라는 곳에 차곡차곡 먼지처럼 변해서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본 적이 있던 사람이나 어딘가 와본 적이 있던 공간들, 꿈속에서는 생생했는데 깨어보니까 도통 생각나지 않은 그런 것들, 기억의 변두리에 쌓이는 순간부터 그런 답답한 느낌이 들겠죠. 우리는 이제 너무 무뎌져서 느끼지도 못하겠지만 가끔 그런 기억의 느낌들을 흩어졌던 조각들 퍼즐 맞추듯 우연히 찾곤 한답니다. 하시면서 김누리 씨가 최근에 그 조각이 바로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셨네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환갑이 다 되셨는데도 아직 서로의 이름을 부르시거든요. 명희야, 내 양말 좀. 수종 씨, 설거지 좀 부탁해. 난 어려서부터 매일 듣던 소리라서 못 느끼고 있었지만 아주 가까이서 그 기억의 퍼즐들을 맞추어 가시는 로맨틱한 부모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나의 기억들 속 첫사랑의 느낌이 시간에 묻혀서 기억의 변두리에 먼지처럼 티끌로 남겨지는 일이 없도록 나도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가만가만 되뇌이며 몇 자 끄적입니다 하셨는데요. 그러고 보면 오늘 이 시간은 많은 분들의 기억의 변두리를 슬쩍 찾아가 보는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내 일기장 속의 영화, 여기에 주인공이신 분들에게는 그게 기억의 변두리에 있든 아니면 정말 가슴 한 복판에 있는 영화든 끄집어내서 여러분 앞에 공개를 하는 것인데 듣는 사람들은 그 영화를 통해서 자신의 기억의 변두리 속으로 다시 찾아가게 되거든요. 네,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내 일기장 속의 영화. 오늘은요,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한수정 씨의 일기장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잠시 후에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김미래 씨가 신청하신 곡인데요. 영화 내가 쓴 것 중에서 줄리 런던이 부릅니다. Love Letters. kiss the name that you signed. And darling, then I read again, right from the start, love letters straight from your heart. Again, right from the start, love letters straight from your heart. 시절 내가 살던 집에는 일본식 다다미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쓰지 않는 물건과 오래된 책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빽빽하게 쌓여있는 방이었는데 구석구석 뒤져보면 늘 몰랐던 무엇인가가 나오곤 했죠. 시집간 막내 고모가 아껴두고 몇 번 신지 않았던 하이힐, 아빠의 학창시절 일기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가 읽으시던 여성지. 낡은 다다미와 오래된 종이들에서 풍겨나오는 냄새. 그 냄새에 파묻혀서 그 방에서 온종일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 방이 어린 나에게 가르쳐준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전에도 세상은 분명히 존재했구나. 엄마의 잡지 속에서 난 무즈파동 같은 오래된 뉴스들을 접했고 60년대 말 수학여행 가던 열차의 충돌 사고로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학생들 이야기에 놀라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방에 틀어박혀서 지내던 내게 나 이전의 세상을 느끼게 해준 또 한 가지, 바로 TV에서 방송되는 오래된 영화들이었습니다. 당시 나무 상자 속에 근엄하게 모셔져 있던 12인치 TV로 본 영화 중에 최초로 선명한 기억을 남긴 건 바로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의 길입니다. 하지만 분명 좋은 기억은 아니었습니다. 무섭도록 고독했습니다. 다 큰 어른 안소니 퀸이 마지막 장면 어두운 바닷가에서 절규할 때 나는 온몸에 뼈가 다 저려오는 고통과 공포를 느꼈고 그 후유증으로 한동안 우울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혼자 있는 아이였습니다. 골방의 책더미 속에서 나올 줄 모르는 아이. 나는 그 후로 한 번도 영화 길, 라스트라다를 다시 본 적이 없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감정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것인지도 몰라. 그 두려움이 나를 좁은 다다미방 속 내 왕국에 점점 더 깊이 틀어박히게 만들었습니다. 학교 다니는 동안 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무난한 학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크게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고 그렇다고 빼어난 점도 없고 친구들도 있었죠. 하지만 중요한 순간엔 늘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집에 가는 길에 옆에서 수다 떠는 친구가 참 싫다고 느껴지기도 했고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그냥 혼자 집으로 달려가 버린다든지. 그러고 보니 전혀 무난한 학생은 아니었군요. 지금 생각하면 그 착한 친구들한테 참 미안합니다. 그땐 별로 영화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흔한 하이틴 로맨스 한 권 읽지 않았던 제게 멜로 영화들은 참 짜증스럽기만 했거든요. 러브스토리를 보면서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지겨워했으니까 말이죠. 그 유명한 소피 마르소가 나오는 영화들을 보고 친구들이 열광할 때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혼자 집에서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노래 가사를 노트에 옮겨 적거나 손에 집히는 대로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읽어대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죠.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학교에서 영화 단체 관람을 한다는데 영 내키지는 않았지만 하는 수 없이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저는 몰두하기 시작했죠. 사람이 하나도 안 나오는 영화라는 게 먼저 마음에 들었고 내가 좋아하는 바다와 하늘이 주요 배경이라는 게 좋아서 숨막힐 듯한 흥분을 느끼면서 빠져든 영화 갈매기의 꿈. 옆자리에서는 친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졸고 있었지만 나는 엉엉 울면서 그 영화를 봤습니다. 주저넘게도 늘 혼자였던 조나단이 나갔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특히 조나단이 아버지의 영혼을 만나는 장면. 그 장면에서 특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참 많이 닮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유난히 친했고요. 언제나 친구도 별로 없고 혼자 있는 내게 제일 좋은 친구가 돼주신 아빠 생각에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그날 저는 없는 용돈을 쪼개서 바로 갈매기의 꿈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카세트 테이프를 샀고 그날 밤 우리 집에는 이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나서 가장 좋았던 건 혼자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럴듯한 일을 한 건 아닙니다. 그저 떠돌아다녔죠. 무작정 시내를 돌아다니기도 했고 짧은 여행을 혼자 다니기도 했습니다. 늘 나 자신이 유령이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사람들 속에 있기를 좋아하면서 점차 냉소적으로 변해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20살 나이에 도피의 한 방법으로 혼자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맙게도 그런 내 꼴을 참아주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으니 그 친구들과는 가끔이지만 아주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늘 혼자 영화 보는 게 편했던 제게 처음으로 둘이 영화를 함께 보고 공감하는 재미를 알려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 영화를 권했지만 처음엔 내키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매와 늑대로 변해서 서로 엇갈린 밤과 낮을 살아가야 하는 서로의 원래 모습을 볼 수 없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 처음으로 러브스토리에 감동한 경험이었습니다. 로맨틱한 영화들을 좋아했던 그 친구 역시 감동을 받았고 우린 돌아오는 길에 오랜만에 기분 좋은 수다를 떨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기 전까지는 말이죠. 지하철을 타려는 순간 지갑이 없어진 걸 알았거든요. 복잡한 계단에서 누군가와 스친 적이 있는데 소매치기를 당한 걸까요? 친구에게 차비를 빌려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조금 우울했지만 그래도 영화 레이디 호크의 그 서늘한 느낌은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자신이 하나도 없던 그때 뚜렷하게 하고 싶은 일이 없었기 때문에 뭘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는 채 졸업을 하고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저 자신이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소극적이고 두려움 많고 할 줄 아는 건 하나도 없는 인간. 그게 저였거든요. 골방에 틀어박혀 머릿속으로 혼자 세상을 짓고 부술 때는 의기양양했지만 세상으로 나오면 진정한 의사소통을 할 줄 모르는 바보. 그런 고민 속에 빠져 있을 때 이 영화를 만났습니다. 미나 탄넨바움. 어린 시절부터 다른 여자아이들처럼 예쁜 짓이라고는 할 줄 모르고 그림만 그렸던 소녀 미나. 그녀에게는 단 한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미나는 화가로 이름을 조금씩 알리면서 자신감을 얻게 되지만 그것도 잠시. 사고로 얼굴을 다친 후엔 외면당합니다. 그제서야 미나는 알게 됩니다. 자신이 젊은 여자 화가라는 점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해줬을 뿐이라는 걸. 이제 세상에서 잊혀져가는 미나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던 단 한 명의 친구조차 자신의 가정과 사랑을 찾아 미나를 떠나고 미나는 어린 시절 친구와 함께 듣던 노래를 다시 들으면서 자살합니다. 자살 후 세상은 그녀를 요절한 천재 작가라며 재조명하기 시작하죠.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고독한 미나들이 얼마나 많을까.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만의 방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우울한 젊음들. 누가 젊음을 눈부시다고 했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인 것을요. j'avais deux fois dix-huit 사랑한다는 말은 오만하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는 결코 어울리지 않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어디선가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영혼이 쉽게 상처받고 병든다고 생각했고 내가 세상의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핑계일 뿐이었죠. 상처받지 않고 다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지금 저는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남편을 만난 것은 지금 생각해도 참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아이 엄마가 되면서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연민의 눈을 더 크게 뜨게 되더군요. 그게 과연 사람을 대하는 좋은 태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저는 조금씩 변해왔습니다. 내 일기장 속의 영화, 마지막 영화는 우리 부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영화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유럽 여행은 아니지만 여행길에서 만났고 또 두 사람이 처음 함께 본 영화이기도 하니까요. 사람은 여러 가지 계기로 변화하지만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생기는 변화가 가장 놀라운 것 같습니다. 내게 그런 변화를 준 사람들, 내가 미처 고맙다고 말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화 Before Sunrise와 이 노래를 바치고 싶습니다. Come here. 내 일기장 속의 영화. 오늘은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한수정 씨의 일기장 속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한수정 씨의 내 일기장 속의 영화 제목이요. 골방에서 세상으로 옵니다. 세상으로 나오신 한수정 씨께 그리고 세상에 나온 기념으로 저희 FM 영화음악 앞으로 일기장을 보내주신 거 먼저 고맙다고 말씀드릴게요. 음악 한번 쭉 소개해드릴까요? 한수정 씨의 내 일기장 속의 영화 첫 번째 영화였던 길, 페데리코 펠라니 감독의 라스트라다 중에서 니노 로타의 영화음악 젤소미나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어서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 중에서 닐 다이아몬드가 음악을 맡은 Dear Father. 이어서 레이디 호크는 앤드류 파월의 영화음악을 맡았는데요. 메인 타이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미나 타넨바움 중에서는 달리다의 Il venait d'avoir du temps 들어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Before Sunrise 중에서 케이트 블룸의 Come Here까지 쭉 들어봤습니다. 아, 저는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내 일기장 속의 영화를 쭉 할 때마다 이렇게 막 그 맞아 맞아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죠. 너무 이래도 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맞아 맞아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래서 그 한수정 씨의 그 영화를 보는 느낌과 영화를 보면서 세상 속으로 나오는 그 느낌과 그들이 모두 다 저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왜 사람들은 꼭 영화를 보고 나서 이렇게 소매치기를 많이 당하는 거죠? 저도 꼭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아마 영화 속에 우리 마음이랑 정신이 쏙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정신없이 하는 그 어떤 기운을 전문가들이 알아차리고 그 프로다운 솜씨로 그들을 노려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덕에 항상 그 영화가 조금 더 인상 깊게 잊을 수 없게 기억 속에 각인이 되곤 해요. 아, 그리고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받고 병든다고 생각을 해서 세상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실 우리 주위에도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상처 주는 건 생각하지 못하고 남이 나에게 상처 주는 것만을 생각하고 다친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 남에게 마음을 열었을 때 그 사람들은 비로소 주위를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 자신도 다시 보게 되고. 한수정 씨의 내 일기장 속의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항상 내 일기장 속의 영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영화 얘기보다 살아가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렇죠? 여기 있는 영화 산책 FM 영화 음악. can I keep on smiling at their disguise? When I know nothing good ever comes from lies, my heart is no beginner, but still I can lose my temper. 해봤습니다. 이거 제 따라하는 거예요. 그 MBC 아침에 그 김씨 음악소롱에서 김씨가 늘 두 곡 듣기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두 곡 듣기. 이러니까 꼭 이게 꼭 무슨 일종의 패턴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도 그래서 곡명 소개 않고 그냥 두 곡 듣기 해봤는데요. 먼저 들으신 곡은요. Lily Was Here 영화 Lily Was Here 중에서 같은 제목의 Lily Was Here, Candy Duffer의 색소폰. 굉장히 근사하죠? 좋아하는 곡인데 들으셨고요. 역시 제가 좋아하는 에릭 세라의 음악 들어봤는데요. 권은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어? 혹시 권영 씨 무슨 친척 되세요? 아니에요? 너무 이름이 똑같네요. 네, 영화 서베이, 릭 베슨 감독의 서베이 중에서 에릭 세라의 It's Only Mystery를 아서 심슨이 불렀습니다. 저희 FM 영화음악 스태프들은요, 전부 참 수줍음이 많아요. 우리 임재훈 프로듀서도 그래서요. 임재훈 프로듀서의 저 미국에 있는 친구가 사연을 올리고 음악을 그렇게 틀어달라고 해도 얼굴만 빨개지고 아 그거 치우라 그러고요. 우리 권영 씨도요. 이름 한번 부르면요. 왜 그러냐고 전부 그러고 그래요.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번 궁금해지는데요. 정미아 씨, 정희조 씨, 홍철희 씨, 주철회 씨, 박기현 씨, 그냥 부르고 싶어서 여러분들 이름 불러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곡 함께해 주세요. 김영진 씨가 신청하신 곡이거든요. 장하구의 아랑전설 앨범에 수록된 비상정탐의 주제가 장하구가 부른 땅아의 표현처럼 실관 사랑이 습관이 되어갈 때 당의 변성 시관, 습관, 예, 이 시관이 중국어식이라 습관이요. 당의 변성 습관, 사랑의 습관이 되어갈 때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구단단 성강 폭폭석석 가향 살살석석 저의 성안 目光不再交流，几习惯地去忍受，如梦境中有保留，是怎么发生于此头？深深刻刻相识，痛痛快快过后。 轻轻摔摔至脑后，恍恍惚惚之间，勉勉强强接受，定定的心是我所有。如目光不再交流，如习惯地去忍受。 如梦境总有保留，是什么发生于此头？时常夜，两者装作无有。